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노동당의 거지 선전에 섞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유지를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유북한 종합보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남북 관련 간추린 소식입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9일 북한이 불법 입국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힌 남한 국민 4명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신원이 확인된 사람이 없다면서 가족 제보 등을 토대로 2명 정도 개별적으로 파악한 것은 있지만 4명에 포함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는 9일 화폐개혁 실패 후 북한의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지금 시점에서의 대북 식량 지원에는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북핵 6자회담 일본 측 수석 대표인 사이키 아키다카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12일 남한을 방문할 것으로 8일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6.25 전쟁 납북 피해 진상 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준비 기획팀을 설치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9일 북한이 불법 입국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힌 남한 국민 4명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신원이 확인된 사람이 없다면서 가족 제보 등을 토대로 2명 정도 개별적으로 파악한 것은 있지만 4명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추가로 1명에 대한 제보도 들어왔지만 그가 북한에 있는지 다른 곳에 있는지는 모른다며 북한이 확인해주기 전까지는 분명히 알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자는 이어 6자회담 재개 시기와 관련해 재개 직전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르다며 날짜는 북한의 마음에 달렸고 미국의 뜻을 밝혔으니 북한이 이제 답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고 약속해야 추가 접촉 등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이 미국과 다시 만나는 것은 남한 정부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는 9일 화폐개혁 실패 후 북한의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지금 시점에서의 대북 식량 지원에는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킹 특사는 이날 의회에서 기자들과 가진 자리에서 화폐개혁 실패 후 북한의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인권 상황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그곳에서의 인도적 문제에 대해 우리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지켜보며 모니터를 하고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보를 얻는 것이 정말 힘들지만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기 위해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대북 식량 문제 등과 관련해 북한 당국자들을 접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당장은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한 것은 없다고 일축해 6자회담이 공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대북 지원이 불가능함을 시사했습니다. 북핵 6자회담 일본 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다카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12일 남한을 방문할 것으로 8일 알려졌습니다. 사이키 국장은 특히 남한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북핵 당국자들과 회동할 것으로 전해져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양국의 조율 향배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사이키 국장이 제주도에서 열리는 총영사회의 참석차 남한을 방문할 예정이지만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와 양자 현안을 두루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이키 국장의 방한은 지난달 11일 서울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 이후 한 달 만이지만 최근 중국의 중재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양국이 어떤 방향으로 공동 보조를 취해 나갈지 외교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준비기획팀을 설치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팀장인 구병삼 서기관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준비기획팀을 통일정책실 산하에 설치해 이날부터 업무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준비기획팀은 9월 말로 예상되는 전시납북자법 발효에 앞서 시행령 제정 및 법률 시행을 위한 각종 조치 상황 등을 전담하게 됩니다. 또 전시납북 피해자들에 대한 기념사업 추진을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납북자 가족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담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007년 시행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 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보상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춘 반면 전시납북자법은 납북 사실 확인과 명예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남북 관련 소식의 최정락이었습니다. 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공연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아직도 남조선을 썩어 빠진 자본주의 사회로 알고 북조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엇이 썩어 빠졌고 무엇이 가장 우월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남과 북의 현실을 제대로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현실을 안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진실을 까밝히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김정일에 대한 위대성 교육에 찌들 대로 찌든 여러분들에게 자, 김정일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않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김정일 정권의 숨겨진 비화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왜 김정일과 관련된 일들을 그렇게 철저히 숨기려 드는지 한 가지 한 가지 그 배의를 벗겨보도록 하죠.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막소의 장군님 비화의 박영덕입니다. 오늘 시간부터 김정일이 출생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의 그의 제약에 찬 행적을 하나하나 까발키려고 합니다. 김일성 김정일은 반세기가 넘도록 북조선을 통치해온 현대판 왕입니다. 아마 정치사 여러분들 가운데는 김일성 김정일의 이름 앞에 위대한 수령이나 위대한 영도자와 같은 존칭 수식어가 없이 그냥 김일성 김정일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격을 받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조선을 제외한 애부 세계에서 평가하는 김일성 김정일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계에서 엄연한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김일성 김정일 이 두 사람은 중세 봉건 왕조 시대의 왕처럼 신격화되어 왔기 때문에 출생은 물론 가족관계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왔습니다. 또 비린내 나는 이들의 권력 장악 과정도 북조선 내에서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설사 아는 분이 있다 해도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갔거나 아니면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입을 다물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김정일 본인과 그의 가족 또 김정일 측근 등의 진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수십 년 동안 북한 인민들에게 교육시키고 세뇌시켰던 거대한 역사 위조와 개인 우상화를 위한 거짓말들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하려고 합니다. 그 첫 순서로 북조선의 대표적인 조작설인 김정일이 백두산 출생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북조선에서는 김정일을 김일성의 후계자로 점찍고 그를 민족적 지도자로 부각시키는 작업을 오래전에 착수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조선의 지도층 간부들은 김일성을 민족의 수령으로 만든 것처럼 김정일을 북조선의 새로운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 근거 없는 일들을 조작해 냈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김정일의 백두산 출생설입니다. 북조선은 김정일이 1942년 2월 16일 백두산 밀령의 한 깃털집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김정일은 1941년 2월 16일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근교 러시아 측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지역은 당시 소련 국동군의 정찰 부대가 주둔하던 곳으로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 소속 동북항일연군에 배속돼 빨치산 활동을 벌리다 1940년대경 하바로프스크의 소련군 영내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1945년 광복 직전까지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김정일이 태어난 것입니다. 어린 김정일은 1945년 해방 전까지 4년간 연해주 지방을 전전하며 병영의 다가소에서 성장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김정일을 알고 지내던 여성 아우구스타 세르게예브나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현재 73세로 알려져 있는 세르게예브나는 김정일이 태어난 순간부터 떠난 날까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김정일은 1941년 2월 16일에 태어났으며 어릴 때의 이름은 유라였다고 증언했습니다. 1942년 당시 88 독립특별보병여단 소속 소련인 통역관 스테판 니콜라야비치 등의 증언에 의하면 김정일은 부야 측에서 남쪽으로 500km 떨어진 블라디보스토크와 블로시로프 중간 지점인 남측 야영지 하마탄 부근의 소련 병원에서 당시 65세였던 의사 왈랴의 도움을 받아 태어났다고 합니다. 지난 1997년 남조선에 망명한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도 역시 저서에서 김정일이 출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황장엽 선생의 책에 따르면 1930년대 말에 김일성이 소련으로 넘어가 88 독립특별보병여단에서 생활할 때 김정일이 출생했으며 그 이름을 러시아식으로 유라라고 부르고 둘째 아들도 슈라라고 불렀던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황장엽 전 비서가 책에서 밝힌 내용의 한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은 기억도 생생하다. 김일성이 어느 날 빨치산 출신들을 불러 백두산 밀령 자리를 찾아보라는 지시를 내리자 어느 누구도 찾지 못했다. 그러자 김일성이 직접 나서서 경치가 좋은 곳을 찾아내 여기가 밀령지였다고 지적하고 그 뒷산을 정일봉이라고 이름 지어주었다. 그 뒤에 거대한 화강석 바위를 부여다가 거기에 엄청나게 큰 글자로 정일봉이라고 새기고 그것을 산봉우리에 올려다 붙이는 큰 공사를 진행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사실로 만들려다 보니 거짓말은 점점 커지고 말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 유명한 구호나무에 대하여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김일성 휘하의 부대원들이 항일 투쟁을 하면서 김일성을 찬양하고 김정일이 탄생을 축하한다는 글을 먹물로 새겼다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사실 북조선을 해방시킨 것은 김일성 빨치산 부대가 아닌 소련이 붉은 군대였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해 고나무를 열심히 만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또 김일성이 1940년대 말에 소련에 들어갔다가 1945년 9월에 처음으로 평양에 들어왔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인데 어떻게 1942년에 백두산 밀령에서 김정일을 낳았단 말인가 라며 이것은 역사 위조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조선의 자료는 날조된 김정일의 백두산 출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황당한 언어로 적고 있습니다. 직접 자료를 보면 이런 낯간지러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초라한 통나무집에서 태어났을 때 하늘에는 밝은 별과 쌍무지개가 떴으며 천상으로부터는 한 마리 제비가 내려와 전 세계를 다스릴 장군이 탄생을 알렸다. 이와 함께 북조선의 당 기간지인 노동신문과 정부 기간지인 민주조선은 1982년 2월 15일자 일면에 김정일에게 공화국 용칭호를 수여한다는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실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정일 동지는 항일이 피어린 나날 백두산 밀령에서 탄생하여 혁명이 준엄한 시련을 체험하며 성장하였으며 일찍이 주체의 혁명 위협을 끝까지 수행할 큰 뜻을 품고 혁명 활동을 시작하여 조국과 인민 앞에 불멸의 공적을 쌓아 올렸다. 북조선은 1982년부터 김정일의 출생지를 백두산 밀령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1995년에 출간된 김정일의 양력에서도 출생지를 양강도 삼지연군에 있는 백두산 밀령으로 구체화해놓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이처럼 1980년대에 들어 느닷없이 자신이 출생지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980년대는 김정일이 어린 시절을 아는 사람들이 상당수 세상을 떠난 시기였습니다. 김일성과 빨치산 활동을 같이 한 사람들 중에서 중국과 소련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은 대체로 이 시기에 세상을 떠난 것이죠. 또 1980년대는 김정일이 후계자로 권력 기반을 완전히 구축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같은 단어를 두고도 뜻이 각기 다른 남과 북의 영어 사용법을 알아보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남과 북을 하나로 이어가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남과 북에서 각각 다른 뜻으로 쓰이는 말들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대화를 들어볼까요? 여자친구 생일 선물로 립스틱을 골랐는데 좋아할지 모르겠어. 립스틱? 립스틱이 뭔데? 네. 남조선에서 부르는 립스틱은 여성들이 입술에 바르는 화장품을 가리키는 외래어인데요. 루즈 또는 입술 연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북조선에서는 연지 혹은 구홍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중 립스틱은 손가락 모양의 긴 입술 연지를 이르는데요. 최근에는 더욱 다양한 빛깔과 기능으로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생일 선물로 립스틱을 골랐는데 좋아할지 모르겠단 말이야. 연지를 샀구나. 내 정성이 담긴 선물인데 분명히 좋아할 거야. 남과 북이 다 함께 더불어 사는 그날까지 남과 북 이심전심이었습니다. 최근 북조선 정세는 후계자 문제와 화폐 개혁에 따른 시장의 변화 등으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강철한 부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북한민주화위원회입니다. 저는 북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강철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동계 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과 또 같은 민족이면서 또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북한이 사실상 그 스포츠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하는 이 점에 대해서 북한 동포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의 이 동계올림픽은 그 아시아인으로서는 그 넘기 힘든 스케이트, 뭐 스키, 또 빙상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올림픽 종합 목표 이제 7위 이상 이제 할 것 같은 이제 예감이 드는데요. 지금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의 이 동계 스포츠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과거에는 엄청난 그 스포츠 강국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에게 이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도 지금 우리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 그 놀라운 한국의 그 동계 스포츠 상승은 물론 이제 우리 한국 조선 민족의 아주 그 군면한 그 체력과 그 정신력에도 기인되겠지만 이 자유민주주의의 우월한 체제하에서만 가능한 개인의 능력 발휘가 꼽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한민국에는 아주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북한 동포 여러분들도 남한에서 나온 이 스포츠 스타들에 대해서 이름도 알아야 되고 또 함께 축복을 이제 해야 될 분들이 많죠. 하지만 지금 이 반쪽만의 이제 그 환영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1992년도에 첫 탈북을 해서 중국에 있을 때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 이제 올림픽에서 올림픽의 꽃이라고 말하는 그 마라톤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황영주 선수가 마라톤 결승점에 도달하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민족인 이제 대한민국, 우리 남한의 동포가 세계 무대에서 그 올림픽 그 마라톤에서 1등한다는 것은 정말 놀랍기도 하고 정말 가슴이 뿌듯했던 그런 복찬 이제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북한 동포들은 그 황영조 선수가 이제 누구인지 거의 대부분 이제 모를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또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선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이름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같은 민족이면서 과거에는 이제 북한이 스포츠 강국으로서 이름을 떨쳤지만 이제는 국제 무대에서 너무나 초라한 이 현상을 보게 된 것을 참 가슴 씁쓸하게 느끼면서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북한 동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세계 10위권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또 LG전자, 또 포스코 이런 굴지의 대기업들은 이제는 세계적인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대한민국의 명예와 또 부를 함께 축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5개의 전자회사를 다 합쳐서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금 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일본의 브랜드인 뭐 히타치나 내셔널이나 뭐 이런 소니 이런 전자회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삼성전자 하나에 다 눌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자동차 또 철강 부분에서 특히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세계 철강 회사 중에 이제 1위를 달리고 있고 또 조선 1위. 전 세계에서 무어지는 배들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많은 배를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대한민국은 그 해양대국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박 건조의 1위는 이미 해군역에서 북한과 이제 게임도 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압도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물론 경제 개발 도상 시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 탁월한 경제 관리 능력 또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민주화와 경제 기적을 동시에 일으키면서 아세안은 물론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경제 기적과 민주주의 발전을 지금 이렇게 냈습니다. 이러한 경제 기적과 민주화의 발전은 결국 이제 스포츠에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스타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이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능력대로 국제무대에 나가서 우수한 점수를 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수한 점수가 나올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르는 막대한 경제적인 보상이 따르고 있습니다. 금메달을 하나 목에 걸 경우에 평생 1인당 매달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북한으로 말하면 매달 1,000불씩 평생 동안 그 개인에게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뭐 각종 CF들 또 경제적인 지원까지 포함하게 되면 금메달을 목에 건 대한민국의 선수들의 자긍심은 명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부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에 누구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면 도전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형편입니다. 물론 북한에도 훌륭한 이제 스포츠 스타들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일인 것입니다. 북한이 과거 월드컵 때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8강에 진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북한의 축구팀은 아주 최전성기를 누렸던 그런 팀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월드컵에 나간 이제 우리 북한 선수들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도 가슴이 뿌듯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같은 조선 민족이 국제 무대에 나가서 그 명문 유럽 축구와 맞서서 이겼다는 것이 참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축구를 말아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김일성, 김정일입니다. 북한의 축구 스타였던 그 신영규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전 세계 축구 베스트 선수 가운데 베스트 11위에 뽑힌 유명한 선수입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축구 천재입니다. 그 신영규 선수가 지주의 아들이라는 누명을 쓰고 또 당시 그 소위 반역명 종파분자들에 대한 숙청을 벌린다시고 이 숙청의 칼날에 체육계가 두드려 맞으면서 신영규를 비롯한 북한의 쟁쟁했던 월드컵 수사들이 전부 다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또 지방으로 쫓겨가는 이제 그런 불운을 겪게 됐습니다. 따라서 월드컵 8강 신화를 이뤄낸 축구팀이 건재했고 그 뒤에 쟁쟁한 후배들이 붙었다면 지금 북한의 축구가 오늘처럼 망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축구 외에도 전 종목에서 북한 선수들은 자기의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중앙체육단을 제외한 일반 그 지방의 체육단들은 먹는 문제조차도 이제 해결되기 힘든 아주 그 이제 굳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체육이라는 것은 웬만큼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잘 먹어야 그 체력이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북한의 전반적인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가 어릴 때부터 받쳐주지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무리 커서 잘 먹는다고 해도 기초 체력이 탄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북한의 영양 상태의 저하는 북한 어린이들의 체력 저하로 이어지게 되고 또 북한 전반의 스포츠의 그 저하를 가져게 됩니다. 따라서 중앙체육단에 선발되는 순간부터 아무리 잘 먹는다고 해도 어릴 때부터 영양이 부족한 선수들에게 자유진영에서 잘 먹고 자란 선수들과의 체력전에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체육은 과학입니다. 세계의 그 선진 스포츠 기법을 도입해서 과학적으로 하지 않으면 국제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먹는 문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북한의 스포츠에 몰락을 가져게 됐고요.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스포츠를 정치에 대입시켜서 자꾸 선수들을 못 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남한과 경기에서 질 경우에 김정일의 어떤 그 이 분풀이가 시작됩니다.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남한한테 지고 오게 되면 짐도 풀지 못하고 탄광으로 직행한다고 합니다. 이 스포츠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그건 뭐 누가 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운이 좋으면 이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몰아서 이 스포츠인들을 못 살게 구는 바람에 과도하게 긴장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려다 보니까 이길 수 있는 것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김정일의 쓸데없는 그 정치적인 그 개입으로 인해서 북한 선수들이 아무리 우수한 기량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국제무대에서 자기 기량을 이제 펼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북한은 몰락한 상태이고 특히 이제 스포츠 분야가 두드러지게 이제 몰락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북한의 자유와 인권이 주어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출신 성분이나 어떤 그 직위에 관계없이 그 능력을 인정받는 사회가 돼야만 북한의 스포츠도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제 개혁 개방과 변화는 이제 시급한 문제이고 또 이제 북한 주민들이 명예와도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화폐 개혁 이후에 파괴된 어떤 그 북한의 시스템이 더 이상 이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단계를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북한 주민 스스로 김정일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의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녘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북녘 형제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라디오 동의보감 시간입니다. 명색만 무상치료이지 병나도 야간 첩 바로 쓰지 못하는 여러분들께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그리고 중국과 남한에 계시는 탈북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동의보감의 진행을 맡은 최정락입니다. 이 시간 북한 동의사 출신 탈북자 김지성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날씨도 상당히 춥고 눈도 오고 했는데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아, 네. 전번 주에 감기 기운이 조금 있었는데 생강차를 끓여먹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그런지 감기가 싹 달아났습니다. 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방법으로 감기를 예방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겨울이라 그런지 아무래도 계속 감기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은 감기 증상 중에 하나인 가래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래란 무엇인가요? 네, 가래는 동의학에서 객담이라고 하죠. 이 가래는 기관지나 폐에서 유래되는 분비물로서 정상에도 계속 분비되지만 무의식적으로 삼키게 되니까 가래를 느끼지 못하고 지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폐질환으로 인하여 이 가래 분비량과 배출량이 증가하면 병적 증상으로 봐야죠. 물론 이런 경우에는 기침과 동시에 가래의 양과 배출 횟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래는 생활 환경에서 오는 대기 중의 분진, 이를테면 먼지죠. 그런 먼지 등이 주 원인이 돼서 체내의 각 기관들, 즉 후두, 비강, 인두 및 구강 점막 등에서 생성되는 분비물과 함께 기침 등에 의하여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기침을 할 때 가래가 나오면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가래가 나온다는 것은 기침과 함께 감기에서 가장 흔히 경험하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가래는 여러 가지 원인을 갖고 있으므로 그 원인을 우선 밝혀야 하겠죠. 갑작스럽게 열이 나면서 기침과 가래가 있으면 급성 호흡기 감염을 생각해야 하고 열은 없는데 계속 기침과 가래가 있으면서 특히 이른 아침에 심해지면 감기 후유증이나 담배나 매연으로 인해서 기관지 질환이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들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나타나게 되나요? 아닙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숨이 차서 열이 나면서 기침과 가래가 있다면 기관지염이나 폐렴, 천식 등 약간 심각한 병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른의 경우 숨이 차는 증상과 함께 기침과 가래가 나오면 천식이나 만성폐질환, 심부전증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천식인 경우 숨소리가 매우 거칠고 발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병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폐질환인 경우는 나이 든 노인들이 흔히 숨차는 원인이기도 하며 담배를 피우거나 직업상 계속 매연 분진을 마시는 사람에게 쉽게 옵니다. 또한 심부전, 즉 심장이 극심하게 나빠도 가래가 끓는데 그때 가래는 거품이 많고 선홍색 또는 흰색을 띠며 주로 밤에 누우면 숨이 더욱 가빠지고 심해집니다. 심하면 호흡기관의 영향으로 폐, 기관지동의 장애가 발생되므로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꼭 감기에 걸려야 가래가 나오는 것이 아니었군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가래가 나오는 증상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법을 달리하여야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래가 평소보다 많이 나오면 몸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 그럴 경우 의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루에 배출되는 가래의 전체량과 가래의 형태에 혈액 성분이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하얀 가래와 초록색 가래, 황녹색 가래 등이 있고 구 농도가 짙을수록 세균 감염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래는 질환을 시사하는 일종의 신호이므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배출을 하도록 격려해야 하지만 가래 배출이 많을 경우 그 자체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이 초래되므로 가래 배출을 완화하는 처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또 주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로도 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와 호박, 배동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 무와 호박이나 배를 그냥 먹기만 하면 되나요? 네, 물론 그냥 먹어도 효과가 있지만 효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의 경우에는 강판에 갈아서 즙을 낸 뒤 물엿과 적당히 섞어서 마시면 효과가 있고 또 호박의 경우도 뜨겁게 쪄서 먹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배는 가래에 효과가 뛰어난 과일인데 이것을 가지고 특효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배와 생강을 갈아서 즙을 낸 뒤 소주 속잔 정도 그리고 꿀 두 잔 정도를 넣어서 끈끈하게 달려줍니다. 여기에 인삼 두 뿌리 정도를 갈아서 즙을 넣으면 좋은데 인삼이 없는 경우 도라지도 효능이 좋습니다. 이렇게 달인 물은 끈끈하게 되는데 이것을 병에 담아두고 끓인 물에 한 숟가락씩 섞어서 하루 속잔 정도 마시면 좋습니다. 또 지걸피 구기자를 말하죠. 구기자를 한 번에 한두 근 정도를 물 5섯 정도를 넣고 달여서 차 대신 마시면 특효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약에서는 의인과 현미도 쓰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율무를 말합니다. 이 율무를 가루로 빻아서 현미와 함께 죽을 만들어 먹으면 이 또한 특효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방법으로 북녘땅에 계신 동포 여러분과 타지에 나와 계시는 많은 청취자들께서 가래로 고생하시는 분이 적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알차고 유용한 정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인간 사회의 따뜻한 정을 담은 낭독과 함께 삶을 뒤돌아보는 글하나 심하나 시간입니다. 글하나 심하나 마음의 쉼터 글하나 심하나 시간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병원에는 화상을 입은 준이라는 남자아이가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준이가 입원해 있는 화상병동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2살 때 자동차 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미국 청년 조엘이었습니다. 준이는 낯선 외국인인 조엘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엘은 자신의 어머니가 어린 조엘을 위해 불러주시던 자장가를 준이를 위해 불러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되려는 것은 무엇이나 될 수 있어요. 나는 높은 산도 오를 수 있고 넓은 바다도 건널 수 있어요. 나는 크고도 대단한 약속이에요. 네, 노래를 부르는 조엘의 눈에는 진실한 위로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 조엘과 눈을 마주친 준이는 조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엘이 준이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던 희망의 메시지가 준이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당신도 오늘 누군가에게 희망과 진실한 위로의 노래를 불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 글하나 쉼하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분은 남조선의 대표적 문필가인 저갑재 선생입니다. 저갑재 선생은 남조선 종치잡지 월간조선의 편집장, 사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북조선의 민주화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발전에 기여하는 더서출판 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독재자인 까닭에 김정일을 미워한다는 사람, 김정일을 중화하는 만큼 무권리한 북녘동포들을 사랑한다는 저갑재 선생의 통일 담론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밴쿠버에서 있었던 겨울올림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끝난 밴쿠버 겨울올림픽에서 한국팀은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 합쳐서 14개 메달을 획득해서 참가국 약 80개 나라 중에서 5등을 했습니다. 1등은 캐나다가 차지했습니다. 아시아 국가가 이렇게 높은 성적을 거둔 것은 처음입니다. 원래 이 겨울 빙상 또는 스케이팅 이런 종목에서는 돈이 많이 들고 우선 눈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유럽에 있는 나라, 캐나다, 미국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데 이번에 한국은 여러 종목에서 골고루 메달을 땄습니다. 북한에서도 한때 한필화라는 선수가 1964년 인스부르크에서 있었던, 인스부르크는 오스트리아입니다. 겨울 올림픽에서 3000m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은메달을 따서 유명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북한 동포 여러분들 중에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 이름을 기억할 겁니다. 이 한필화 선수는 한국에서도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1971년에 일본의 삿포로에서 아시아 겨울 올림픽이 열렸을 때 한필아 선수가 참석을 했고 그 오빠 되는 한필성 씨가 한국에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이상가족의 만남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언론이 크게 보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연고도 있고 해서 아마 북한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 밴쿠버 올림픽을 보셨더라면은 여러 가지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을 텐데 북한에서 그것을 보여주지 않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6개의 금메달 중에서 단연 세계의 화제를 모았던 것은 피겨 스케이팅. 북한에서는 시그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피겨 스케이팅이라고 합니다. 즉 혼자서 스케이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춤도 추고 몸을 공중으로 띄워서 돌리고 하는 이런 경기입니다. 가장 인기가 있는 경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남자보다도 여자 경기가 더 인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 선수가 김연아라는 만 스무 살 되는 김연아라는 선수가 역대 세계 최고 기록으로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등은 일본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쇼트 프리라는 두 종목에서 각각 세계 1등을 했습니다. 이 두 종목에서 다 1등을 해가지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은 예도 최근 10수년간 처음입니다. 그래서 세계 언론이 아주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기자 생활 40년 동안 한 개인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이 이렇게 최상급의 찬사를 보내는 것은 처음입니다. 보내는 것을 본 것이 처음입니다. 어떤 토도 달지 않고 어떤 비판도 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찬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동원된 용어도 아주 기가 막힌 용어가 많습니다. 퀸 킴이라고 한다든지 골든 걸이라고 한다든지 또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입니다. 미국의 제1가는 신문입니다. 그의 발걸음은 빙판 위에 흔적을 크게 남겼지만 그녀는 마치 물 위를 흐르는 듯 하였다. 연기 전체를 통하여 달콤한 웃음을 이어갔다. 아마 김연아 선수는 지금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은 역대 최고의 피겨 선수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김연아 선수는 아주 미인입니다. 동양적인 미인입니다. 그리고 그 인상이 아주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도 잘합니다. 이 플레이를 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하고 인터뷰한 과정에서 이런 문답이 오고 갔습니다.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김연아 선수가 이야기를 하기를 어머니는 친구이기도 하고 때론 적이기도 하지요. 여러 가지 얼굴을 갖고 계세요. 늘 옆에 계셔서 저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죠. 이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어머니가 친구이기도 하고 때론 적이다 하는 말은 이 김연아 선수를 대성시키기 위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몰아붙였느냐, 강훈련을 시켰느냐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금메달을 딴 뒤의 신경에 대하여 김연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올림픽을 향하여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지금은 이 순간을 잠시 즐기려고 합니다. 미래의 계획에 대하여는 천천히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플레이를 할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많은 사람들이 김연아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김연아 선수와 같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기대를 하니까 본인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막상 김연아 선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연습하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경기에 들어가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지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워낙 훈련을 많이 하니까 훈련한 대로 연습한 대로 그냥 저절로 이 행동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김연아 선수는 부자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광고에 많이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기업체 광고가 많습니다. 냉장고 광고, 자동차 광고, 또는 보험회사 광고, 이런 광고에 김연아 씨가 여러 번 출연을 하는데, 그 광고료만으로도 1년에 약 천만 달러라면은, 한국 돈으로는 약 100억 원입니다만은, 북한에서의 천만 달러는 아마 한 지방이 다 먹고 사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벌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가 이런 그 메달을 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기업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그 기업주만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종업원들이 함께 잘 살고 종업원의 가족들도 같이 살고 또 큰 기업은 그 지역사회에 좋은 일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하고 또는 좋은 공연장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는 이 경기장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국에는 스포츠가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어렵게 사는 것은 북한에는 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덕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김연아 선수까지도 그 뒤에는 현대자동차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하는 큰 회사의 이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황장엽 선생이 쓴 회고록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1990년대 말에 북한에서 대기근이 일어나고 김정일은 상당히 위기를 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측근들을 모아놓고 김정일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황장엽 선생은 책에서 썼습니다. 동무들한테서 당의 신임을 떼어놓으면 무엇이 남겠소? 단순한 고깃덩이일 뿐이요. 당의 신임이란 것은 김정일의 신임이겠죠. 즉 이렇게 협박을 한 것이죠. 당 비서나 또는 정치국원을 불러놓고 동무들한테서 나의 신임이 빠져버리면 당신들은 고깃덩이일 뿐이다. 고깃덩어리일 뿐이다. 이런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황 선생은 그때 국제담당 비서인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고깃덩어리라면 너 또한 권력을 떠나서는 인민의 심판을 받아 난자당에 마땅한 고깃덩어리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만약 그 부하들이 당의 신임이 없을 때 고깃덩어리라면 김정일은 그 권력을 놓는 순간에 고깃덩어리가 돼가지고 인민들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난자당한다. 이 난자란 말은 칼로 찌른다는 말이죠. 난자당해 죽을 몸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바로 김정일이가 그 권력을 빼앗겨서 인민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난자당해 죽는 고깃덩어리 신세로 가고 있습니다. 날강도식 화폐개혁을 했습니다. 돈을 버는데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갑니까? 그렇게 번 돈을 강도식, 강탈식, 수탈식 화폐개혁으로서 빼앗아가니까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을 지금 존칭 없이 김정일, 김정일 하면서 욕도 한다고 합니다. 수령 독재 체제 아래서 그 수령에 대한 존경심도 공포심도 없어진다는 것은 그가 종말에 들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차우세스쿠의 길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차우세스쿠는 루마니아의 독재자인데 김일성을 만나고 나서 김일성을 따라하다가 결국 민중혁명을 만나가지고 1989년 크리스마스 날 12월 25일에 그 부인과 함께 처형된 인간입니다. 그 차우세스쿠가 처형되는 휠림을 김정일에는 그 측근들한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개혁 개방을 하면은 저렇게 된다라고 겁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개혁 개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김정일은 저렇게 망하게 될 것입니다. 김정일은 고기 덩어리로 비유를 했습니다만은 사람이 이 말을 잘못하면은 말의 씨가 된다고 합니다. 이 죽는다 죽는다 이야기를 하면은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측근들을 고기 덩어리한테 비유를 했으니까 그 자신도 언젠가는 고기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인간은 정신이 날아가 버리면은 그 몸은 사실 고기 덩어리가 됩니다. 공산주의 유물론이라는 것은 인간은 정신의 고귀함을 부인하기 때문에 사람을 고기 덩어리로 보면서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은 하나의 미꾸라지를 죽이듯이 고기 덩어리를 처치하듯이 아무런 양심이 가책 없이 그렇게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김정일은 그 권력이 날아가는 즉시 고기 덩어리와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들이 달달 외우고 있는 유명한 말, 지도자를 옹위하기 위해서 총폭탄이 되자 하는 그 말은 반대로 이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권력을 잃었을 때 총폭탄이 되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김정일이죠. 김정일이가 자살폭탄을 안고 자폭을 하든지 하는 그런 모습이 점점 그런 날을 우리가 보는 날이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또는 한반도에는 두 김씨가 있습니다. 남한에는 김연아란 아주 아름다운 인간이 있고 북한에는 김정일이라는 아주 추하고 못된 인간이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금요일에 김연아가 그날 오후 1시에 밴쿠버에서 결승전에서 나와서 경기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오전에 북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인 네 사람을 지금 데리고 있으니까 응유하고 있다고는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 순간에 그런 발표를 했느냐 하면은 김정일이가 김연아가 세계의 관심을 모으는 것을 보는데 배가 아파서 일종의 고춧가루를 뿌리는 심정으로 그런 발표를 했다고 봅니다. 틀림없을 것입니다. 김정일은 간첩 하나 보내는 것도 반드시 자기가 사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가 우리 한국인이면은 북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누구나 축하해야 할 김연희의 금메달 연기를 볼 때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 하필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남한 사람 네 사람을 응유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는 이 김정일의 비틀어진 못된 심성이 결국은 자신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난자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들은 이제 좋은 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정적 순간에는 결정적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 행동을 해야 될 주인공들은 누구냐? 바로 북한 동포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은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매일 방송을 통해 남과 북으로 그리고 중국과 제3국에서 헤어진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조선을 탈출해 현재 중국에 계시는 김철 씨의 사연입니다. 1999년 북한을 탈출한 김철 씨는 당시 형님 김영남 씨와 헤어진 뒤 한 번도 연락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에 있는 김철 씨는 형님이 혹시 남조선에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본 방송국으로 형님이 행방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김철 씨의 형님 김영남 씨께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0082-2 그리고 2699-097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잘 받아 적으셨다가 가족 간의 재회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연계할 전화번호는요, 0082-2를 누르신 다음